Yeah. 우리는 MC도 영포맨 1급 래퍼 첫 번째 무대 준비됐어. You wanna rock right now? Just make your body rock.